309호 사는 철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러세요? 저희 바로 아랫집이시군요. 엊그제께 밤, 어느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두 남자가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풍이 그립기까지 한 FM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더위가 아니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모르고 지냈을 사람들일 텐데요.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었고, 그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에 나와서 발치에 모기불을 피웠고, 또 그 때문에 아래 윗집 살면서도 남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욕만 먹고 있는 이번 더위가 이렇게 좋은 일도 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지요? 서울, 대구, 부산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주제가 같은 곡이네요. This City Never Sleeps. 영화 Nine of Weeks 중에서 유리스믹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좀 긴 곡이었죠? 정말 요즘에는 아침에 만나는 분들마다 어젯밤 잘 잤냐라는 그런 인사가 새로운 인사로 등장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더우시죠? 자, 그래도 두 남자가 만나고 아랫집 윗집이 만나고 참 좋은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이번 더위를 좀 긍정적인 면으로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FM 영화 음악 오늘 새로운 영화 소식 잔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알려드릴게요.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영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네네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네네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 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하게 됐죠?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하이텔의 김갑수 씨, 잠 좀 깨셨나요? 영화 비버리 힐스 컵 3 중에서 XLF, 나인 로저스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비버리 힐스 컵 1, 2편에서도 이 곡을 들었는데 약간 연주가 좀 달라졌죠? 편곡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작비 1억 4천만 프랑,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30억 원. 원작 알렉상드르 듀마, 출연 배우 이자벨 아자니, 만홍의 샘의 다니엘 오뚜이유, 인도차이나의 뱅상베레, 그리고 왕년의 명배우 25시의 미르나리치.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영화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비나 화려한 출연 배우들만으로 이미 프랑스 영화사의 한 장을 차지한 작품, 여왕 마르고입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우는 탑스타들이 앞다퉈 출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영화의 배경이 되는 16세기의 의상, 화려한 궁정 모습이 화면 속에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더욱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작품을 감독한 파트리스 세루는 현재 프랑스 최고의 연극 연출가라고 하죠. 그래서 영화에 보여질 16세기의 건축물들은 감독이 책임자로 있는 극단의 기술진들, 그들이 모두 매달려서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참, 여왕 마르고 중에서 우선 음악 들어보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고슬라비아의 고란 브레고비치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테마인 엘로하이, 오프라 하자의 노래입니다. 여왕 마르고의 테마 엘로하의 오프라하자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마르고는 프랑스 왕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게다가 교양도 있고 지적이죠. 또 자유분방은 연애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종교전쟁으로 갈갈이 찢어진 프랑스를 위해서 정략결혼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녀는 구교도였지만 상대는 신교도이면서 별 힘도 없는 인접지역의 왕위 계승자 앙리 나바르, 다니엘 오뜨이였죠. 마르고는 평소 앙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결혼 후에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앙리는 겉보기와는 달리 거대한 야망과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실질적인 권력자인 마르고의 어머니 캐서린이 지금의 왕보다 앙리를 더 편애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정략결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전쟁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치달았습니다. 세네강은 온통 피로 물들일 정도였죠. 그리고 그 와중에 마르고는 남편인 앙리와 또 연인인 라몰스, 뱅상베레와 함께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지나간 시대를 다루는 역사물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 작품도 역시 단순히 16세기라는 그 과거의 모습만 그리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세로 감독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감독은 영화 곳곳에 요즘의 문제를 떠오르게 만드는 장치를 숨겨놓았답니다. 어떤 장치인지 궁금해지죠? 여왕 마르고에서 한 곡 더 들어봅니다. 역시 고란 브레고비치의 음악입니다. 자장가. 여러분 지금 혹시 전부 주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고란 브레고비치가 음악을 맡은 여왕 마르고 중에서 자장가였습니다. 정말 감미롭네요. 자, 성격파 배우 하면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연기자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릴 이 사람도 바로 그 중 한 사람인데요. 잭 니콜슨. 그가 57살의 나이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분장을 해가며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개봉되는 울프인데요. 이 영화 역시 그 연기진이 만만찮습니다. 잭 니콜슨 외에도 미셸 파이퍼, 또 프랭키 와자니의 주책바가 조웨이트리스, 케이트 넬리간,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의 제임스 스페이더,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의 크리스토퍼 플러머. 그리고 감독은 세계 영화사의 졸업이라는 걸작을 남긴 마이크 니콜스고요. 음악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애니오 모리꼬네가 음악을 맡았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어느 날 밤, 산길을 가던 출판사 편집장 윌, 잭 니콜슨의 차에 늑대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윌이 차에서 내려서 죽은 듯 꼼짝도 않는 늑대를 살펴보는 순간 그 늑대가 윌의 손등을 물어버립니다. 얼마 후 서서히 늑대로 변해가는 윌. 밤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온 시내와 공원을 쏘다닙니다. 그 와중에 출판사 사장 아덴 크리스토퍼 플러머는 아주 간사한 스튜어트 제임스 스페이더의 꿰매 빠져서 윌에게 유럽 지사에 가서 근무하라고 통보합니다. 말하자면 편집장 자리에서 쫓겨난 거죠. 자신이 젊은 세대에게 밀렸다는 생각에 울분을 터뜨리는 윌. 거기에 그의 아내인 샬로트, 케이트 넬리건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그 자신 역시, 윌 자신 역시 하루가 다르게 완벽한 늑대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린 그에게 구원의 빛이 다가옵니다. 바로 출판사 사장 아덴의 딸, 로라, 미셸 파이퍼였죠. 이 울프는 언뜻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남량 공포물이지만 사실은 늑대를 앞세운 로맨틱 드릴러물입니다. 게다가 마이크 니콜스 감독은 젊은 세대에게 밀리고 배신당하는 기성세대의 분노를 간간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셸 파이퍼, 순정의 여인인 미셸 파이퍼와 외로운 늑대 사나이 잭 니콜슨의 이야기 어떻게 펼쳐질까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 장면이 있긴 한데요. 글쎄요. 자, 영화 중에서 애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으로 로라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영화 울프 중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로라였습니다. 올여름에는 유난히 동물과 관계된 영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저스 몽키의 원숭이, 티라노의 발톱, 고인돌 가족의 공룡, 또 라이언킹의 사자,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울프의 늑대. 근데 또 있습니다. 늑대까지 출동했는데 이 동물이 빠지면 안 되겠죠? 바로 한여름밤의 여우, 구미호입니다. 정말 저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999년 묵은 구미호의 고소용 씨, 또 저승에서 사우나를 하다가 그녀를 잡아오라는 특명을 받고 인간 세계에 내려온 저승사자 독고영재 씨, 그리고 구미호와 비련의 사랑을 나누는 택시운전사 정우성 씨, 마지막으로 전생의 인연으로 저승사자를 만나게 되는 무당 방은희 씨. 이 네 사람이 영화 구미호에서 함께 모여서 오지 못할 온갖 해프닝을 선보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그래픽은 고소용 씨가 구미호로 변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최첨단의 헐리우드 SF 영화 같진 않겠지만 그 나름대로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도입이라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죠? 999년 묵은 구미호가, 이 구미호는 인간, 특히 남자의 정기를 빨아들여야만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수많은 남자가 이 구미호에게 희생돼 왔죠. 그런데 이런 구미호가 젊은 택시 운전사 정우성을 만나면서 사랑의 감정이란 걸 비로소 알게 되죠. 하지만 그녀가 인간이 되는 걸 방해하려고 특파된 저승사자, 아주 강적입니다. 인간 세계에 적응을 못해서 별 희한한 일을 다 저지르긴 하지만 구미호를 다시 끌고 가려는 그 집념만은 정말 대단합니다. 과연 구미호가 저승사자를 몰래치고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실패로 끝나버리고 영원히 구미호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원하세요? 이미 영화가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요. 자, 이 결혼 이야기의 시나리오를 썼던 제주꾼인 박헌수 씨가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입니다. 구미호. 음악은 이동준 씨가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천년 사랑. 사랑하는 친구 지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지영이의 생일에 들려주세요. 서울 관악구 봉천일동에서 윤지연 씨, 서울 성동구 금호이가에서 김민정 씨가 미숙이랑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서울 도봉구 번희동에서 박병숙 씨, 경기도 파주 문산리의 한현희 씨, 그리고 하이틀의 신명훈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백발마녀 전 중에서 여명이 불렀죠. 이슝쥐아의 일생 최애, 한평생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랑 찬미가였어요. 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김효경씨 날로 더운데 시원한 노래 하나 띄워달라고 하셨죠. 시원한 레게 리듬 어떻습니까? 친구 승현이의 생일을 축하해오신 하이틀의 이승복씨, 그리고 얼마 전에 알게 된 눈이 참 예쁜 한 소녀에게 곡을 들려주고 싶어요 하면서 하이틀로 성욱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유삼수씨, 그리고 서울 성동구 자양이동에서 장민영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 중에서 Big Mountain이 부릅니다. Baby, I love your way. O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yeah, yea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Shadows grow so long. 병선이, 창현이, 상균이, 민근이, 도형이, 상열이, 신영이, 은하, 정현이와 잘 들으셨습니까? 대전 동구 자양동의 김기만 씨. 친구들 이름을 안 불러줘서 친구들 원성이 대단하다고 하셨는데요. Baby, I love your way.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 중에서 빅마운틴스의 노래였습니다. 손가락을 들어서 숙희가 그릴 수 있는 만큼 제일 큰 원을 그렸을 때 세상에서 그 원을 뺀 만큼 FM 영화 음악을 사랑해요 하셨어요. 대구 서구 내당 일동의 현숙희 양. 정말이에요? 이거 이런 거에 근데 정말이에요라는 말을 질문을 하는 건 좀 어리석죠? 고맙습니다. 친구 효정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OC의 주제 음악이죠. 티나 노그. 그 영원한 젊음의 땅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이 티나노구 들어봅니다. 하이텔의 조계현 씨 친구 진아 지인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곡 영화 오스의 테마였습니다. 자,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는 서울 마포구 아현 2동의 이승수 씨께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 됐네요. 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이미라 씨. 이제 빈 공강 시간이나 영화 음악을 들으며 편지지를 꺼내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도 가끔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DJ 그거 참 남는 장사다 하는 시기심도 생깁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DJ 이건 좀 남는 장사 같아요. 오늘 저는 오늘도 부자가 돼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은요. 모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어디에 수록됐냐면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의 기자였던 갈티에르 야코페티가 만든 다큐멘터리 몬도가네의 주제가입니다. 62년도 작품이고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었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잔혹한 풍습들을 찍었는데요. 영화는 이렇게 끔찍하지만 테마만은 아주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모어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